시간이 됐어 S.O.A.M 목소리 낮추고 더 속삭여줄래 이 밤이 좀 더 깊어지면 뭔가 더 솔직해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있잖아 가끔 난 무척 별직한 상상을 해 남들은 절대 모를걸 이젠 비공개 모드 yeah of the record night this late night conversation 멈추지 않아 This late night conversation 잠들지 않아